교회력으로 이번 주 수요일 2018년 2월 14일 이날을 재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요일부터 4월 1일 부활주일이죠. 그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 기간엔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또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사실 1년 365일이 늘 그래야 되겠지요. 늘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건실하게 재건하고 또 리빌딩 하기 위해서 이번 2018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한 리빌딩의 기간으로 삼고 믿음의 도전을 실천합니다. 광고를 드리고 또 우리의 교회 주보에 실은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 다섯 가지 믿음의 도전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릴레이 금식 기도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작정하신 분들은 그 정한 날짜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금식을 하시면서 또 교회 그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은 구제를 위한 사랑의 빵을 합니다. 곧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그 끼니를 우리가 한 끼를 우리가 나름대로 뭐 3천 원이다, 5천 원이다, 뭐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만큼 내가 먹을 그 분량의 금액을 사랑의 빵에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한 것으로 혹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을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빵. 구제를 위한 사랑의 빵,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려진 그 사랑의 빵은 부활주일 때 드려질 건데 그 모든 금액은 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작년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했는데 올해는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매주 누가복음 묵상집을 그한 주간 분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또 작은 소책자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그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보에 끼어서 모든 분들에게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비치되어 있는 것 가져가셔서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도전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고향동 1% 캠페인 2.0입니다. 고향동 1% 캠페인은 우리가 작년에 시도해서 1.0이라 그랬죠. 고향동 1%라는 것은 고향동에 대략 한 3만 5천 정도의 주민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향동의 1%로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우리가 한 300여 명의 그러한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그 교회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고향동에 우리가 표방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우리의 지향점처럼 우리가 마을교회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동 1% 캠페인 올해는 2.0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또 VIP 초청하는 거, 작정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VIP를 위한 기도 제목 적는 것, 또그 종이가 또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록하시고 또 기록하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주셔도 좋고 또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곧 이것이 고향동 1% 캠페인 2.0 네 번째 도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도전은 믿음의 도전 감사일기 써보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작년부터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꼬박꼬박 그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의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 혹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느꼈거나 깨달았거나 또 체험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일들을 한번 감사의 일기로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섯 번째 믿음의 도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다시금 재건해 주시고 또 리빌딩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믿음의 도전을 하시면서 수시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여섯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또 메모를 하셨다가 틈나는 대로 함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가야 되겠죠. 감사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향동 1%의 성도로 고향동 3만 5천을 섬기는 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부활주일 때 VIP로 정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구제를 하든 또 말씀 묵상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 모든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재건해 주시는 리빌딩 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기도한 것처럼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에 우리의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2018년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리빌딩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8절까지 부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신앙생활과는 또 우리의 중요한 삶의 영역인 생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6장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곧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신앙에 대한 두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이죠. 곧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구제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금식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실천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신앙 실천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세 가지 경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인으로서 높은 경지의 경건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종교적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실천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높은 경지의 경건과 또 종교적인 의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성도, 또 기도하는 성도, 또 금식하는 성도, 그런 성도야말로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가장 종교적이고 이렇게 가장 경건한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힘은 이렇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그 경건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죄라고 하는 이 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에서의 죄의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가장 거룩하고 영적이라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도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성향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외식,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외식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실 전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싫어하셨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을 심각하게 여기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식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외식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은 거칠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이란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이다. 아니 아니라 그 밖을 장식하는 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면은요, 이 외식하는 행동이나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징인가? 외식은 항상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모를, 외양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그럴싸하게 꾸미는 일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그 아래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밖은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정작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 죄 아래에 있을 때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식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릇된 동기와 목적,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두고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주의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실 이 6장 1절 말씀이 6장 전체 말씀에 대한 핵심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경건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절에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 동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동기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16절을 보시면 금식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종교적인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 방편으로서의 이 세 가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행위들을, 이 경건한, 이 영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외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릇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겉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무엇을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까? 그릇된 동기와 내면보다는 겉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죄의 성향, 그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셨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내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 성숙,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 리빌딩을 이루어가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또 온전하게 세우고자 함인데, 이런 내적인 동기와 목적이 그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도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죠. 죄가 있고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비록 신분으로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있고 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그 믿음의 그 악한 본성들은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벌이는가?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신분을 가진 그런 거룩하고 그렇게 고귀한 사람으로서 살지 말고, 너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라, 이 땅에 너의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가장 영적인 행위들을 할 때. 그냥 세상에서 죄를 범할 때가 아니고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늘에 속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입니다. 신앙적인 이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면이야 어떻든 속이야 어떻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뭐든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적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 그런 영적이라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겠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세상적이든 아니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그런 금식과 구제나 기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두고서는 예수님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꾸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만 그렇습니까? 금식도 그렇죠. 또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실천이든지 그 내적인 동기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아도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들의 경건과 종교적인 의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정작 그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근본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근본 정신이 뭐겠습니까? 구제는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눔으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에 담긴 근본 정신입니다. 내 것을 포기함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세워가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기에 자기 욕망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뭡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포기가 근본 정신이에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뜻, 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이 세 가지 종교적 실천들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게 리빌딩이고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성장인 것이죠. 그런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귀한 신앙적 실천을 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참 초라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동기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심령의 내면에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셈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경건의 실천을 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이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 부르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나 다른 교우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목회자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을 뿌듯해하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와, 집사님 참 신앙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구제를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서로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하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동기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상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신앙적 실천들에 대해서 사람이 해준 칭찬, 그것이 이미 받은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마치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 이런 강조로, 이런 엄중한 경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의 리빌딩을, 재건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런 실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신앙적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복해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은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이다. 사람에게 은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이다. 생색내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이번 주간 정작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실천하기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데 혹 이런 실천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끝으로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선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것이 그 칭송을 받고 그 영광을 받을 때는 사람을 뿌듯하게 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구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것, 그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구하는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된 보상을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 이 세상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보상은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나 칭송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서 이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이 내딛는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하면서 사람이야 어떻든, 사람이 칭찬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